거야. 우연히 널 본 게 여전히 예쁜 그대로야. 옆에 그 남자 참 좋아 보였어. 그 남자 손 절대 놓지 마. Oh no, 사랑해서 널 떠난 거야. 널 보낸 거야. 날 미워해도 다 잘 됐잖아. 넌 웃고 있잖아. 나 아니어도 네가 웃어준다면 Oh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. Oh 나 아니어도 네가 행복하다면 Oh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. 행복해. 매일 나에게 상처난 네 맘을 이제야 난 알 것 같은데. Oh 나 미안해서 난 고마워서 널 보낸 거야. 넌 모르지만 다 잘 된 거야. 넌 행복하니 좋은 사람 만나면 Oh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. Oh 날 떠나가도 너는 행복하니까 Oh la la la la.